보는 저 들길 끝에는 삼포로 가는 길이 있겠지. 구비구비 산길 걷다 보면 한 발 두 발 한 숨만 나오네. 아 뜬 구름 하나 삼포로 가거든. 정든님 소식 좀 전해주렴. 나도 따라 삼포로 간다고. 가는 길 소나 내 사연 전해 듣겠소. 정든 고향 떠난 지 오래고 내님은 소식도 몰라요. 아 나도 딱